전국 가구부문 과학기술 발표회 및 전시회가 조선과학기술 정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9월 29일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. 과학, 교육, 가구 생산 부문의 일꾼들과 교원, 연구사, 기술자들이 참가한 이번 발표회 및 전시회에는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수십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되고 20여 종의 80여 점의 도안들이 출품됐습니다.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.